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괴뢰 당국이 파쇼 경찰을 내몰아 6월 26일 괴뢰 정부 종합청사 앞에서 롱송 투쟁에 돌입한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유가족들의 롱송장을 기습하는 무지막지한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파쇼 경찰의 폭압에 항고하여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롱송 참가자들은 이날 촛불집회를 가졌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중의 소리가 6월 27일 사설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롱송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한 괴뢰 패당을 규탄했습니다.